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. 눈길을 걸으며 옛 일을 잊으리다. 거리엔 어둠이 내리고 안개 속에 가로등 하나 미라도 우리 내려버리면 내 맘은 갈 곳 떠나지 말아요.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. 겨울에 떠나요.